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각해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설교를 몇 주 하겠습니다. 게으름 시리즈를 계속 하도록 게으름 시리즈를 정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 깊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예년과 정말 다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지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하고는 또 달라서 이 잠언은 짧은 경구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장 전체가 나름대로 어떤 그 통일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들은 잡다한 그 짧은 경구들이 대꾸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쪼가리쪼가리 붙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풀 때에는 앞뒤가 연결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보면서 이제 그 추론을 하고 그리고 논리를 세워서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그 어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이 국민윤리 교과서나 처세술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삶의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지혜도 지혜자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체득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지식들을 지혜들을 교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심지어는 범죄와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한 뼈아픈 그 경험과 또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된 놀라운 영적인 이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얻게 된 통찰, 그리고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모두 융합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로서 인생 전체에 그 전 분야의 삶에 있어서 그 굉장히 많은 문장이 필요한 것을 아주 짧은 그 글귀로서 그 대신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법들이 있죠. 속담, 격언, 뭐 표어 이런 것들이죠, 그죠? 특별히 여기에서 그런 경구, 짧은 경구로서 깊은 뜻들을 나타내는 것은 최소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그 뼈에 깊이 사무치는 체험이 없이는 그런 짧은 것들, 짧게 그것을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근데 그런 식의 문학적 표현법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말은 짧은데 말이 끝난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계속 맴돌게 해서 그 그림이 거기서 계속 풀려나오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을 자세히 많이 듣고 나면 끝나고 나서 별로 생각할 것이 없는 말들도 많은데 근데 이런 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 경구가 계속 떠오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 잠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잠언이 성경 66권 중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르셨죠? 성경 전체에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게으름, 게으르다는 말이 3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삶의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 이 게으름의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혜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는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밖에 사자가 있다. 그리고 나가면은 길거리에서 내가 그 사자한테 찢겨 죽을 거다. 그리고 안 나간다. 그 얘기죠. 그 뭐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당시 문맥은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혹은 또 장사를 한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계속 활동을 하고 뭘 벌어야지 먹고 사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 안에 계속 누워서 텔레비나 본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빈둥빈둥 놀면서 하는 말이 에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리고 그 바깥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찢겨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얘기, 또 들으면 뻔히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게으른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알이라는 짜엘이라는 게 기본 동사로는 사용이 안 되고 이제 수동태형으로 이제 그 이게 이거는 말하자면 형용사예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짜엘이라는 단어인데 짜알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늦추다, 머뭇거리다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가 나와서 이제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묘사가 된 거죠. 근데 우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를 이 잠언을 써내기엔 지혜자의 관점은 일상적인 데서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해석을 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삶의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지혜자가 터득한 교훈들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게으른 자는 이런다. 이런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그럼 내가 가면 내가 찢겨 죽을 거다. 그리고 이건 핑계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뭐 계속해서 게으른 자의 분깃을 자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욕, 패망, 곤핍, 가난 이런 것들이 게으른 자가 받아야 할 열매라요. 곤핍, 가난, 정욕, 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들이 받는 몫이다 얘기죠. 근데 여기선 그 몫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게으른 사람의 게으른 사람이 일을 의무를 회피한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그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핑계라 해요. 핑계.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단 말이죠. 어디엔들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엔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왜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고 그 분깃이 무엇인가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더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가? 그죠?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가? 왜 게으른 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르게 핑계를 대는가?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일하러 나가면 되는데 가서 한 푼이라도 벌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힘든 거는 모두 안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자기 좋은 건 합니다. 그 드러누워서 테레비 보는 것도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목이 아프고 한번 앉아서 연속으로 영화 한 세 편쯤 봐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자기 좋은 거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가 뭐냐면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게으름의 기초입니다. 게으름의 기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신비주의자는 많아요. 게으른 사람 가운데. 신비주의자에서 이렇게 늘 드러나 있으니까 꿈을 꾸죠. 개꿈.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이 사람 지금 보세요.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바깥에 사자가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사자가 있다. 나는 찢겨 죽을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잘해요.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게으르면서 신령할 수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성경에서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들 가운데, 게을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명만이라도 짚어내면은 제가 상을 드리겠어요.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빗나간 자기 사랑. 근데 그 자기 빗나간 자기 사랑이 이 게으름의 정체인데 왜 그것을 제가 빗나갔다고 표현하냐면은 이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게으르게 사는 것이 게으르게 살고 나면은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뭔가 혜택을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해야 돼요. 그 돌아가는 것은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는 가난과 궁핍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맨날 가서 복권 같은 거나 살라 그러고 말이지. 그거 안 돼요. 그 복권 하지 말고. 응? 그래갖고, 어디선가 그랬다는가? 외국에서 그랬던가?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복권 당첨된 것의 11조는 우린 받지도 않습니다. 응? 그 소득 자체를 신앙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럼 게으른 사람들이, 큰일 났다. 11조도 안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건 11조도 안 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그래? 그런 거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저축의 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자 이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던지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는 모르겠어요. 난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런지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저축과, 그 다음에, 저축의 수단으로. 혹은 뭐 순수하게 경제 부흥에 이바지를 하든지. 그런 사람은 뭐라도 그걸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번 던져서 확 해가지고 무슨 졸부가 되겠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생각을 하자면 안 된다. 그렇죠? 게으름을 제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 그런 건 그냥 돌아오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있지? 집안의 불화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렇죠? 집안의 불화가 그칠 날이 없어. 왜? 남편이 게으르면 부인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부인이 게으르면 온 집안 식구가 더 괴롭죠. 늘 그렇게 게으르면 말이죠. 그 집안에 화평할 날이 없어요. 그럼 뭐라도 떨어지고, 그럼 내가 항상 남성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좀 집에 가서 좀 해요. 놀면 뭐래. 집에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혼자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권위 잡고 그러지 말고 말이지. 일주일 내내 고생시켰으면. 하우스 말이지, 아서 거들어주라면 이제. 좀 거들어주라. 못하는 거야,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쓰레기도 좀 버리고, 그리고 화분에 좀 물도 주고, 뭘 해도 좀, 걸레질도 좀 하고 말이지. 뭘 해도 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들어주 게을러 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풀어.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고요? 네? 성경에 보면은 충성스러운 자는 추수하는 가을날에 한 그릇 얼음 냉수와 같고 게으른 자는 눈의 연기와 같고 이빨의 초와 같다 그랬어요. 한번 썩은 이빨에다 초 좀 부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지러지죠. 지금 벌써 식물이 확 돌잖아 이게. 그리고 연기가 그냥 눈에 들어가서 부비면 부빌수록 눈이 아린 걸 생각을 해보라고.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그 고용주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게 사실은 주의 일에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일 거예요. 그죠? 충성스럽게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문짝 하나를 고쳐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그 추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같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한 8시간 추고, 저기,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가 몇 년 갔다가, 그 다음날은 꼭 알았어요. 손에 물집이 막 생깁니다. 그 요령도 못 피워요. 일렬로 세가지고 피해서 나가니까, 어? 결국은 자기가 피워야 되는데, 딴 사람 저 앞에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힘들 때, 잠시 한 두 시간 일한 다음에 쉴 때, 땀이 그냥 온몸에 비오듯 오는데, 그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준다고 해보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의 사람이라 이거죠. 누가 그런 게으른 사람을 부모로 뒀으면 그 자식들은 끼니 간 데가 없고,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줬더라면 맨날, 어? 삐그덕거리는 문 못 하나 안 받고 그리고 살고, 그런 사람이 여자라면은 쌀은 있어도 끼니를 먹지 못해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용인이 되었으면 고용주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 내보내 달라고 늘기도 할 거야. 어? 늘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이익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일을 해야 할 그 시간에 노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주 바쁘게 고달프게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이게 긴장이 확 밀려오고 육신과 그 영혼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겨울 때 그때 잠시 육신을 쉬게 해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한정의 긴장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끔 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쉴 때는 좀 확실하게 육체와 마음에 푹 쉼을 주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잘 참는 편입니다. 잘 참는 편인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참을 수 있는 이 한계의 분량을 딱 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그렇게 오는 때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 참다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빨간불이 옵니다. 그럼 쉬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늘 나와야죠. 그죠? 아, 어떻게 충성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근데 자기 몸이 압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나가면은 내 몸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딱 옵니다. 그러면 와서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그래서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들어와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인도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좀 더 자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그 위기를 느끼는 게 이틀에 한 번씩이라 그러면 그건 좀 그건 곤란하죠. 그것도 몇 달에 한 번 와야지. 왜 어제도 못 나오더니 아 요새 계속 아침마다 위기가 느껴진다고. 그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여기 새벽기도 나가면 쓰러진다. 새벽기도 나가면 사자는 없지만은 새벽기도 나가면은 피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핑계대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죠. 근데 쉴 때는 딱 쉬어야 된다. 그 대신 나머지는 항상 우리 자신의 본성 속에는 그릇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하려는 그런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옹호해 줄 대상이 아니라 찌르고 죽이고 눌러야 할 정욕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신령한 삶을 살려면은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내가 긴장을 견딜 수 있고 어느 지점까지 내가 수고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 자기를 쉬고 일로부터 벗어나고 휴식을 취하라고 계속 권고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부패한 욕망이 시키는 것인지 욕망이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자연의 요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은데 근데 그 늘 안 좋다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인데 이게 어디까지가 아니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순수하게 아프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는 그건지 거기에 게으름이 경합되어서 지금 그거를 핑계로 버티는지 사실 그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가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안 간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무조건 죽으면 죽는 거지 왜 그렇게 사냐 그 몇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그런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또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그거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그런 것들도 이용을 당하는 거야. 어? 이용을 당하는 거라고.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게으름이 궁극적으로는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런 자기 사랑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럴 수 있는 그 보람보다는 당장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살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에 아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요구에 대해서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게으름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항상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와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의 정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행복,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자신의 신분,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거기에 자기를 정확하게 둘 때에 비로소 자기 사랑이 정말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흐르지 않고 자기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실제적인 삶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서 은혜를 받고 이 사고와 모든 정서 그리고 의지의 질서들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떤 위치이고 왜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에 그때의 의지나 성향, 감정 이런 것들이 함부로 제멋대로 굽어진 상태에서 작동을 안 하고 올바르고 가지런한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아주 훌륭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식의 자기 미움에 빠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인격을 알고 나면은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지기도 힘이 들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셨는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도 그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사랑이 빗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탐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빗나간 사랑은 그 자기 자신을 그릇되게 위하는 방식인데 이런 사랑은 자신의 영성을 죽이고 자신의 삶을 퇴보시킵니다. 아주 퇴보시킵니다. 지혜자는 이런 위험을 본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를 그릇된 방식으로 위하면서 받는 그것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말하자면 부정적인 것들이라 이거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도 먹이고 입히신다 이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지내는 그 동기가 만약에 게으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자신의 육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혹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짐승들이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낙관할 만한 어떤 철학이나 인생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돈을 번다 안 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 그 자체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참된 의무이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인간은 그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서도 그 노동은 있어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아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그걸 안 따먹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포켓볼이나 치고 놀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아담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보세요. 그죠?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에게 위탁받은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노동 그 자체는 그럼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노동을 하면서 항상 저녁 때 잠들 때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달콤한 피로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행복한 피로감이. 그러니까 노동 그 자체는 징벌이 아니라 노동에서 맛보는 인간의 그 고통과 쓴 열매, 열매 없음, 헛된 수고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형벌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맡겨진 이 세상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려 나가는데도 노동이 필요했다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이 노동해야지만 이게 그 되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맡은 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서 일해야 합니다. 저는 그 미국이나 구라파 사회를 많이는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가보면서 본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줘도 이렇게 무한정으로 아무렇게나 원칙이 없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정신박약아들이 있죠. 그죠? 정신박약아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폐증에 걸려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힘든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웰페어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복지 그 저 부재 그 뭐야 그 저 구제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성성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햄버거를 싼다 그러면은 뭐 빵을 포장한다 그러면은 그 사실 사람이 쌀 필요도 없지. 기계에다 집어넣고 그냥 좋은 세상인데 그러면 뭐 한 시간에 수만 개도 그냥 막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정신박약아, 자폐아, 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기계로 쌀 수 있는 그런 빵들을 총리를 주고 싸게 하는 거야.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일을 시킨 다음에 품삯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한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대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 그것이 정말 훌륭한 거라 이거죠.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야. 설교를 된 거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재료가 되는 거는 많이 사고 많이 보고 만드는 건 자기가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해서 그 하면 그 음식도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거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장가 가서 맨날 아유 우리 엄마 해주던 거 먹고 싶다 이러잖아요. 두 사람 바뀌었는데도 벌써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계속 이렇게 이제 오늘은 중국집, 내일은 소련집은 없나? 뭐 무슨 집?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턴트 식품들을 막 그것도 없이 무슨 원칙도 통일성도 없이 그렇게 먹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며칠이야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람 살 노릇이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구제를 통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그 해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 은정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축복의 실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도 이러한데 하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 성화의 영역입니다. 성화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 죄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너무 힘겹고 그럴 때 이런 생각.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응? 그 한 번 구원으로 영원히 완성되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아주 초연한 그런 천사 같은 사람으로 무엇에 의해서도 유혹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단단하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이렇게 성화의 영역들을 신자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각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각자가 다양한 성화의 정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빨리 부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낙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는데 근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어제의 은혜를 토대 삼아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도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 직분들을 맡았죠. 여러분들은 많은 직분을 맡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야 합니다. 훌륭하게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제까지 쓸모없는 데다가 소비한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그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도록 흘러내려가는 그 하수구를 막아야 합니다.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감당도 못하는데 많은 직분 맞춰서 여기저기 짓밟고 다니면서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고 그리고 직분 맡은 장소에서마다 한 번도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된 적이 없고 주님의 사람들의 이에 초같이 혹은 눈의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일단 직분을 맡았으면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실 때 24시간에다가 몇 시간 더 얹어서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시간은 늘려주시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껏까지 주님 앞에 섬김의 직분을 맡지 않았을 때 허투루 사용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정돈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 할 때도 좀 빨리빨리 뭘 치울 때도 좀 빨리빨리 그래서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하는 건데 빨리 하는 방법이 뭔지를 터득해서 그것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빨리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지.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지. 똑같이 움직일 바야. 그게 뭐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다른 게 있느냐 얘기죠. 같은 일을 반복하면 반복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더 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얘기죠. 뭐냐면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거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어?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반복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터득해 놓으면은 엄청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말이죠. 컴퓨터를 하는데 책을 한 권을 써놨어요. 이 각주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 크기가. 그거를 각주가 수백 개인데 그걸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있는데 내 방에 온 어떤 청년이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세상에 컴퓨터가 좋다 그래도 이게 뭐 도대체 이걸 몇백 개를 가가지고 하나씩 다 고쳐야 되는 이거 은지 아니야. 네가 좀 해줄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리 줘보세요. 이렇게 틱하니까 단추 하나 누르니까 한꺼번에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종일 이틀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 부지런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정신위생에는 좋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는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가끔 그래요. 가끔 교회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9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끔 그래요. 주위에 독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또 목회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저의 삶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설교 준비하랴, 신방, 목회하랴, 또 집회도 다니랴.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때 쓴 게 원고지 2만 매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이것도 잘 치질 못해서 이게 독수리 타법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2만 매가량. 어떻게 그럴 시간이 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사느라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덜 자고 훨씬 덜 먹고 그러진 않았을 거다. 왜냐면 그분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뭐냐면 항상 애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빨리 완벽하게 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터득해 나가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행하는 생업의 일도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이 영적 생활의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까지 맞닿아 있는 커다란 그라운드를 허락하시고 거기서 우리들이 주님을 모두 믿었거든요.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사람도 있고 그보다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모두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그 성화의 커다란 그라운드에서 인간들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사람마다 다 달라. 그 끊임없이 그 성화 속에는 자기 자신의 거룩해져가는 것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참 가지가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러면서 쏟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올라가다가는 주저앉아서 올라간 시간보다 더 많이 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십자가 내려놓고 서너 명이 모여 앉아서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다. 예? 그런 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본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주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주님도 휴식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물러가 쉬시니라. 그죠? 그러나 주님이 게을렀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초인적인 일과를 소화하시면서 그러면서 초놈을 아껴 쓰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고 일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까뒤집으면서 비난했어도 그분의 죄나 혹은 그분의 탐욕이나 그분의 게으름 같은 것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한 12년 전쯤에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다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박해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근무시간 끝났다 그러질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되 일일이 고쳐주시는, 다 나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 왜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눈이 아프니? 내 기도해 줄게. 하나, 하나, 하나. 인격적인 돌봄이 있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잠드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참, 제가 태어나서 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 고통을 받은 것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뭐 사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게으르다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데도 하여튼 그때는 하여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응? 그 죄도 없으시고, 순결하신 그분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더 많이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총음을 아껴 쓰시면서 살았는데 그게 나의 삶이 무언가. 무슨 탁월한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천재적인 재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주 순결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영역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안일하게 사나. 그때 아주 커다란 찔림을 받았습니다. 한 10한 2년 교수 생활을 하고 막 시작했을 그때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마음에 딱 뜻을 세운 게 뭐냐면 이건 무슨 원칙이 철칙은 아니지만은 내 모든 당시에 체력과 모든 걸 아는 나로서는 6시간 이상 자는 건 나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내 자신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힘에 넘치는 수고와 분투는 그 어떤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힘 닿는 대로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쓰셨고 자기의 체력이 남아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십자가 상에서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 불꽃 남은 심지 하나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태워드린 그런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육신, 그리고 정신없이 몰려오는 자기의 직업적인 노동, 아니면은 정신적인 많은 괴로움, 뭐 우리 각자 각자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짐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까지도 그냥 연약함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빗나간 자기 사랑을 접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름을 죄처럼 미워하고 나태를 타락처럼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언제나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핏줄에 피가 흐르고 우리의 입속에 혀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힘 닿는 대로 부지런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 부지런히 헌신하여 그래서 정말 가을날에 햇빛처럼 짧은 인생의 이 날들 동안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날들이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시면서 정말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그 게으름이 정체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미워하게 하시고 악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게으름과 야합하여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 도우시는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의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생애를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비결들을 터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삶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드려 아버지 앞에 헌신된 삶을 사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실한 마음과 그리고 부지런한 성화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서 금년이라고 일컫는 이 한 해 동안에 아버지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